brown, brown is yellow, yellow is white, white is white. 많은 것을 더 들어보고 왔지만 다음 곳은 가봐야만 할 것 같아. 샤리 안 fly, 마음이 붕 뜨기 밑도 위도 윈도우도 없어. 하늘이 파여서 당야, 너의 눈에 내가 돌고 처음 볼 테니까 난 붕 뜨. 왜 풍선 툭툭 떨어져도 밑에는 쿠션 아니 모션. 바람이나 무쇼상 품이려버린 나의 미션야 섹슈얼. 하게 뱉어버린 한숨들은 추진력이 되었고 슝 하고 뛰쳐나간 날 너는 어떻게 보고 있어. 낙낙 삐끗하고 떨어지던 와중 피표 머리 날개를 타고 치쳐 버린 것들의 위로 빅뱅 아니 빙을 하며 뛰어 구름들을 지려 밟고 바람이 발등이 위로 불어도 풀고 나 위들은 두 날개로 날아가는 중화의 묶음 쿵 Let's get it finally famous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다시 기로 돌아와서 입안에 씹혀 마음에 대한 감사 현재 내게 삶이란 이런 거지 샤리 아름게리 그게 뭐가 됐든지 부모님이 주신 이름처럼 나는 그저 김에 하시 어디로 가는지 몰라 Just swerving 어디로 가는지 몰라 저 멀리 yeah 날아가서 구름 밟아 나는 발자국을 남겨 Cause I don't see you anymore anymore 시동 걸어 vroom vroom Dial like you Swerving 어디로 가는지 몰라 저 멀리 yeah. 날아가서 구름 밟아 나는 발자국을 남겨 Cause I don't see you anymore Ain't gonna follow yeah, yeah. 발목에 족쇄를 풀어 yeah. 억지로 걸어왔던 본래발을 구르던 이 땅고에 안녕 yeah, yeah. 꽤나 많이 둘러봤어 현재의 나에 대한 반성 Plus 피몰아치는 남성 And I'm getting worried Set me free, how do we? Set me free, I'll never let me down. Set me free, how do we? Set me free, I'll never let me down. 어디로 가는 거지 모르지만 just swerving 가는 길에 따라 흐르듯이 let me call it 걸음걸이 팔자국 무한대로 그려건 담아있는 진리가 다른 영혼의 동선이 impossible side space를 방 possible 파리는 계속되어 아시누가 파시든 이거 일견 뭐 피어내는 지금 리듬 빙글빙글 하루 비틀 믿음 시간 속의 믿음 yeah